그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의 자유를 만나 언간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작은 새야